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의 만나요의 레이첼입니다. 목요일엔 유아교육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코코스의 이미영 실장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안녕하세요, 이미영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코코스의 이미영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만남인데 정말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계시군요. 듣기로도 아름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어떻게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오는데도 너무 춥네요. 네. 비도 많이 오고.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회사 일로도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 방송 준비도 여러분들께 좀 더 그 필요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오늘 근래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네. 또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이불 빨래도 하고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루를 보내셨군요. 네네네. 저도 이제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네. 이제 실장님께 여쭤볼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오늘 이제 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NCEA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NCEA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NCEA라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주는 NCEA 완정 정복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제가 NCE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너무너무 반가운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이어 13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말 NCEA가 완전히 제가 정복해야 할 숙제처럼 네. 예, 그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아,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세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NCEA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캠브리지, 그리고 아이비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을 어디 가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각 프로그램별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를 중점으로 두고 2월 10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는 뉴질랜드 프로그램인 NCEA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저희 큰 아이도 네. NCEA를 채택을 하고 지금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NCEA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여러 번 설명을 듣긴 했지만 네네네.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잠깐 알지만 또 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실장님께서 제가 저 같은 이렇게 초보자들이 네.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폼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식스 폼이다, 뭐 폼 세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경이 된 건데, NCEA가 영어로는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의 줄임말이에요. 아. 이걸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뉴질랜드는 고등학교 이어 11부터 졸업학년인 이어 13까지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시험 제도이고요. 네네. 대학을 갈 때도 이 시험의 성적 결과로 인해서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뉴질랜드 교육청이 NJQA거든요. 그 뉴질랜드 교육청인 NJQA에서 이 NCEA 관리 규정이라든가 성적 기록 등을 모두 관리를 하고 있고요. NJQA 웹사이트로 가시면 과목 정보라든가 최신 업데이트 정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이 업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NJQA 웹사이트를 바이블처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육 제도 자체가 2002년부터 이 NCEA 제도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NCEA 레벨 1은 2002년도에 스쿨 서티피케이트였어요. 그게 이제 대체된 거고 레벨 2는 2003년도에 6th form certificate를 이렇게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만든 거고요. 네. 2004년도에 NCEA 레벨 3를 유니버시티 버서리, 버서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그거를 네. 대체해서 NCEA 레벨 3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NCEA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네. 성적이 11, 12, 13 이렇게 네, 성적이 네. 들어간다고 반영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어떤 퍼센트를 가지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NCEA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까지 4단계로 구성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진행자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NCEA 레벨 3 해요. 이렇게까지만 많이 들어보셨지 레벨 4까지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레벨 1, 2, 3까지만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레벨 4의 경우는 대학을 갈 때 왜 그 스칼라십 그러니까 장학금을 네.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NCEA 레벨이 1, 2, 3, 4로 나눠져 있는 게 그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 수준의 세분화 시스템 어렵죠 말이 네네. 세분화시켜서 그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는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라고 이렇게 그 교육 수준을 세분화시킨 그런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레벨 1, 2, 3에 준하는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학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주어지잖아요. 네, 네. 뉴질랜드에서는 이어 11을 공부를 하면 NCEA 레벨 1 따고 year 12에서는 NCEA 레벨 2를 따고 year 13에서는 NCEA 레벨 3의 졸업장을 따시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각 학년마다 학생들이 NCEA 하는 학생들은 각 학년마다 4개에서 5개의 과목을 이수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원래 레벨보다 한 단계 위나 아니면 아래 레벨을 이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거든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내가 못 따라가도 고등학교 2학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과목들을. 네. 고3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NCE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면 수학 과목만 레벨 3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굉장히 네. 융통성이 정말 있는 예, NCEA네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NSN 넘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듯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NSN 넘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장님? 아, 네. NSN 넘버는 National Student Number의 약자예요. 그래서 NCEA를 한 과목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다면 모두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 NJQA에서 부여하는 번호이고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NCEA 학생들은 1로 시작하는 9자리 고유 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NCEA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내셔널 디플로마라든가 아니면 NJQA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NSN 넘버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NSN 넘버는 각 학생들이 NCEA 시험을 치르는 첫 해에 해당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 NSN 넘버를 사용해서 NJQA 웹사이트에서 등록 절차를 맞출 수가 있어요. 내 그 NSN 넘버 넣고 개인적인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이런 거 넣고 이 그 회원 가입하듯이 그렇게 회원 가입을 다 맞추게 되면 로그인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 로그인 디테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때까지 이수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보통 성적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NSN 넘버하고 로그인 디테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NJQA 사이트 웹사이트에 로그인 디테일을 저한테 줘요. 네네. 그러면 제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 NCEA 레벨 3를 하는 학생일지라도 그 전까지 취득해온 학점을 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폭탄 발언 같죠. 만약에 진행자님께서 그렇죠. 큰딸에게 가서 NSN 넘버와 그 NJQA 로그인 디테일 좀 달라 이러면 네. 깜짝 놀랄 겁니다. 집에 가서 꼭 네. 달라고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너 오늘 가장 포인트적인 지금 것을 제가 가지고 가는 기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NJQA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대표적인 걸로는 성적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딴 성적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발급받잖아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발급받는데 그거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이 그 NJQA 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 재학 학교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주 대학이나 다른 대학교로 이제 지원을 할 때 뉴질랜드 대학교는 NJQA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굳이 스쿨 리포트라든가 과거에 내가 어느 학교를 재학했는지에 대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호주나 다른 나라에 서류를 보낼 때는 이 NJQA 사이트에서 그간 취득했던 그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출력한 다음에 공증을 거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네. 거의 뭐 한 자녀의 네. 그 모든 그 네네네. 디테일적인 것들이 네.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모든 역사가 들어가 있죠. 예, 그 아이의 히스토리가 다 네네네. 담겨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부모로서 이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아유,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큰일 났네요. 네. 네. 자, 잠깐 웃고 넘어갔고요. 네. 자, NCEA는 너무 복잡해서 성적표를 보면 뭐 서브젝트, 스탠다드, 크레딧 네.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잘 보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부모님 대상으로 NCEA 설명 세미나를 자주 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샘플 그 성적표를 앞에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그 NCEA 시스템에는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서브젝트입니다. 아, 네. 과목이 서브젝트이고요. 그 과목마다 스탠다드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단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수학에도 수학으로 왜 영어로 수학을 표현할 때 math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학에도 미분학, 적분학, 연립방정식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브젝트는 과목, 수학, 영어, 과학. 이거 단락은 수학으로 따지면 세분화되어지는 연립방정식, 미분학, 적분학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 과목 안에 또 이게 단락입니다. 아, 네. 학점은 크레딧.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이 학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시면 과목이 맨 앞에 위치해 있고 그 옆에 과목에 세분화돼서 배우는 그 단락들이 위치해 있고 그 단락들마다 예를 들면 연립방정식이면 연립방정식을 내가 통과를 했을 때 딸 수 있는 학점이 3학점이다. 이러면 크레딧 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적분학이 예를 들어서 내가 2학점이다. 이러면 수학에 속해 있는 적분학을 내가 통과를 했을 때 2학점을 따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크레딧 같은 경우는 과목의 총 7학점을 수학을 내가 하게 되면 총 7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한 또 세부적인 단락이 있잖아요. 그 네. 단락 중에서 하나를 페일을 하게 되면 학점이 7학점에서 예를 들어서 2학점짜리 적분학을 내가 못한다. 이러면 5학점만 따시게 되고 아, 이런 네. 식으로 됩니다. 어렵죠. 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번을 봤지만 네. 항상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저스트 크레딧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서브젝이나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고 네. 그냥 그 크레딧에 얘가 얼만큼 우리 자녀가 이것을 성취해 왔느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번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네. 뭐 서브젝이라든가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네.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보고 네. 우리 자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네네. 예, 그런 이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평가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네네. 한국의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맨 마지막 시험에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NCEA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네.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어 11, 12, 13의 그 성적이 골고루 다 작용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네.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은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NCEA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은 맨 마지막에 치러지는 수능 점수에서 그 수능 점수로 인해서 대학을 갈지 못 갈지 점수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NCEA 시험은 크게 학교 자체에서 행해지는 교내 시험. 인터널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아이들이 인터널 테스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행해지는 교내 시험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처럼 국가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외부 시험, 익스터널 시험으로 나눠져요. 네. 그 외부 평가는 그 익스터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수능처럼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생들이 같은 시각에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술이라든가 일부 과목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제출로 이제 외부 평가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내부 평가는 학교 자체 내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치러서 통과를 하지 못했더라도 종종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익스터널에 비해서 인터널로 이제 좀 시험 점수를 많이 따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그 수능 세대세요? 학력고사 세대세요? 저 수능 세대인데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 수능에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또 그렇죠. 틀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이제 대비해서 인터널 시험은 그래도 학교에서 보는 교내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그 또 컨디션이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재시험의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학생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뭐 수능 세대인지 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네. 네네. 아 맞네요. 항상 인터널 테스트가 있다고. 네. 예예.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공부를 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 또 테스트가 끝나면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네.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거를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어치브먼트 스탠다드하고 유닛 스탠다드로 또 과목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이게 정말 이 어머님들이 이 성적표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비단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호주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사실 이 NCEA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점수라 그러면 수능 몇 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 몇 점 이하면 공부를 조금 많이 아카데믹하지 않은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 NCEA는 이 성적표만 봐서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뛰어난 학생인지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제가 호주 대학교 담당자하고 미팅을 할 때도 NCEA가 자기는 처음에 입사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그 어드미션 담당자로 입사를 해서 NCEA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NJQA 사람들하고 아무리 그 미팅을 가져도 자기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서브젝트, 스탠다드, 스탠다드마다 크레딧이 있고 그것도 또 스탠다드가 어치브먼트 스탠다드, 유닛 스탠다드로 나눠지고 또 그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는 낫 어치브드, 어치브드, 메릿, 엑설런트로 나눠지고 어떤 과목은 또 낫 어치브드, 어치브드로밖에 안 나눠지고 네. 이게 정말 과목마다 너무 평가하는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공부를 진짜 매년 하고 있는데 아 매년 할 때마다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치브드 스탠다드하고 유닛 스탠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치브드 스탠다드는 그 아카데믹한 코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수학 과학이라든가 아카데믹한 코스에만 있는 그 단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브젝트 네. 과목이 있고 그 옆에 단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단락에도 아카데믹한 코스는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네 가지로 학생을 구분하게 됩니다. 네. Not achieved는 한국말로 통과 못함. 네. Achieved는 그냥 통과. 네. Merit은 우수 통과. Excellent는 최우수 통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내 아이 성적표를 봤을 때 not achieved가 많으시면 심각하게 이제 아이의 그 아카데믹한 그 성적에 대해서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achieved만 있게 되면 그냥 평균적으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네. 메리트하고 excellent가 많은 학생들은 아카데믹한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성적표에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 성적표에 not achieved는 N, 그냥 N으로만 기재가 돼요. 네. N이 뭐지? not achieved, 통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chieved는 A, 통과는 A로 기재가 되고요. merit, 우수 통과는 M으로 기재가 됩니다. 최우수 통과는 E, E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적표에 E가 많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엄마 마음이 너무 흐뭇하겠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과목, 이게 정말 어려운데 과목 코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과목 코드가 이렇게 과목 앞에 또 이렇게 그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모든 과목 코드는 이제 90으로 시작하는데 90으로 시작하지 않는, 아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 거네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어치브먼트 스탠다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유닛 스탠다드는 어떤 거냐면 어치브먼트 스탠다드는 아카데믹한 코스라 그랬죠? 네, 네. 유닛 스탠다드는 실용적인 그런 아카데믹한 건 아니고 실용적인 코스. 우리가 흔히 보케이셔널 코스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바느질, 투어리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목재 공예라든가,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하지 않는 그런 좀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유닛 스탠다드 과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네. 그거는 굳이 그거를 통과 못함, 통과, 우수통과, 최우수통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써인 같은 경우는 바느질인데 그게 우수통과면 내가 뭐 굉장히 바느질을 잘한다거나 최우수통과 이런 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통과를 했는지 여부를 두 가지로 표시합니다. Not achieved, 통과 못함. Achieved, 통과. 그리고 유닛 스탠다드는 익스터널 시험이 없어요. 그 외부 시험이 없고 인터널 시험만으로 평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보셨어요. 어머님이 성적표를 보셨는데 어치브드 A가 굉장히 많아요. 통과가. 아, 우리 아이 진짜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보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치브먼트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코스이기 때문에 A가 많으면 좋은데, 유닛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때 대학교 가는 이 학점과 상관없는, 그냥 내가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바느질을 배우고, 내가 배우고 싶어서 투어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과목 코드가 90으로 시작하는 거는 아카데믹한 대학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코스. 과목 코드가 1부터 12로 시작하는 코스들은 유닛 스탠다드. 이거는 대학과 크게 관계없는 고등학교 과정 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따지면 실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你的 answer。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는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폭포수와 같이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 얼마나 네. 많은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명의 청취자로서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이해하는 한 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네. 뉴질랜드에는 물론 이제 NCEA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네. 그것은 이제 11, 12, 13의 그 성적이 골고루 네. 반영이 되어서 그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대학교 가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그 다룰 문제 같은데, 대학교 가는 거에는 또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라고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학점이 또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레벨 3하고 레벨 2만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하자면 유학생이에요. 네네. 유학을 예를 들어서 2월 12에 왔어요. 그러면 2월 11 성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대학 못 가나?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NCEA 레벨 2와 NCEA 레벨 3가 NCEA 레벨 1보다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점에 관계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게 그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NCEA 레벨 3까지 13학년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아마 그 자녀분께도 물어보시면 몇몇의 키위 학생들은 NCEA year 11 또는 12까지 그까지만 공부하고 학교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어보시면 키위들은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맞아요. 들었었어요, 많거든요. 저도. 예. 네. 왜냐하면 NCEA level 1, NCEA level 2, NCEA level 3가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이수학점이 있어요. 그 이수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레벨에 대한 수료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텍의 목수과정을 갈 경우에는 NCEA level 3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유니텍에서 원하는 거는 NCEA level 2까지만 원한다. 이러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내 꿈이 빌더고 내 꿈이 목수가 되는 건데 굳이 고등학교 때 NCEA 레벨 3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NCEA 레벨 2, year 12까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higher education, 그러니까 유니텍이라든가 뭐 디플로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NCEA가 네. 들어보니까 네. 좀 많이 실용적인 그 부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우리나라는 꼭 그 과목을 꼭 이수해야 하고 네. 그 학년만큼의 꼭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대학을 들어 들어갈 때 네. 지금 NCA를 들어보니까 네. 자기의 꿈에 따라서 네. 예 레벨 뭐 레벨이 정해지고 이것을 네.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네. 그때 또 차후로 결정하면 되는 네, 네, 예 네. 그래서 융통성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NSN 넘버라고 내셔널 스튜던트 넘버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당의 그 고유의 네. 예, 그 넘버가 주어져서 네.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성적표나 뭐 그 기타 등등 네. 중요한 정보들을 집에서도 네. 이제 네. 학부모들도 열람해 볼 수 있다는 것 네. 예. 그리고 이제 NCA는 Subject, Standard, Credit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Subject은 과목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고 네. 스탠다드는 그 과목 안에 더 세분화 들어간 그 다, 네. 또 단락단락들을 말씀하는 네. 것이고 예. 크리딧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뭐 엑설런트냐 메릭이나 이런 어떤 학점. 예, 학점에 네. 대해서 말을 네. 하는 네.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찬양 한 곡 듣고 네. 다시 최종적인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바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의 목숨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편안해지죠. 네네네. 아,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요? 제가 좀 그러니까 복잡하죠. 너무 NCA가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됐는데 네. 이제 뒤로 갈수록 네. 예, 이거 아무래도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 네.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네. 직접적으로 듣는 저는 이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네네. 사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NCAA에 대한 이 그 트레이닝만 이거에 대한 이해도만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저희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내에 굉장히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 그 뉴질랜드 NCA에 관심이 많지만 네. 따로 이것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네, 네, 네. 뭐 진짜 유학원을 찾아간다거나 하지 네. 않는 이상은 네. 예, 참 듣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저희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이것이 다시 한번 더 이제 더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네네. 이 부분에도 다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네네네. NCAA에 대해서 최종 결과는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네. 실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최종 결과가 좀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외부 시험, 내부 시험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 반영된 총평가된 마지막 총 결과가 그러니까 졸업하는 다음에 1월 준순경에 NJQA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표가 처음 돼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6일 날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18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네. 이게 왜 제가 좀 늦게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뉴질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시작하고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대학교 입학 결과까지 받고 비자 받고 들어가는데 상관이 없는데 호주 대학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2월 첫째 주에 시작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오면 대학교에 원본으로 받아서 근데 원본으로 그냥 스캔 떠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고 호주 대학교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입학 허가서까지 나오면 비자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급하게. 예,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올까? 왜 호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쯤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빨리 나오면 호주 대학교의 학생들이 다 뺏겨서 그런가 이런 좀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도 하고 랭킹이 높다 보니까 호주 대학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중순경에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호주 대학교나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교로 지원하신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만 발표된 걸로는 성적표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적표 원본을 받으셔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성적표 원본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배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14만년 연말에 11월 말 정도에 NJQA 사이트에 보면 원본 신청일 마감일이 공지되어 있어요. 네네. 그 마감일 전에 아까 말씀드린 NJQA 웹사이트 로그인 디테일 있잖아요. 네네. NSN 넘버하고 비밀번호. 네. 그거를 로그인을 해서 원본에 대한 신청을, 원본을 받고 싶다라는 신청을 미리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1월 중순에 온라인 성적이 발표된 뒤에 한 3일 정도 뒤 정도에 우편으로 전달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만약에 늦게 그 마감일 전에 신청을 못하고 늦게 신청하셨다 이러면 또 그게 또 늦어집니다. 그 우편으로 전달되는 게. 아, 늦어지면 대학을 정말 네. 들어가는 게 네네네. 핫텀이 늦어진 대학을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촉박하네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오래 다닌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통은 알려줘요. 원본이 네. 필요하면 11월 정도에 학교에서 원본 신청해라 라고 보통 고등학교에서 각 그 13학년 같은 경우는 알려줘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학생들이죠. 유학생들은 네. 그거를 이제 신청을 안 해놓고 아니면 여기 현지인들은 그냥 의뢰 그렇게 신청하려느니 알고 만약에 학교에서 공지를 안 해준다면 시기를 놓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네요. 네.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있지 않다면 그렇죠. 예, 놓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성적표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오류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리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재채점을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1월 중순 정도에 나온 이 성적표로 거의 모든 대학 입학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NJQA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성적표를 굳이 내지 않아도 바로 그 입학 허가서가 쭉쭉 나오고 호주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대학별로 내가 원본을 내야 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지금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를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해주신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나 이제 정말 이것만은 꼭 오늘 말씀 나누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의 그 공부의 목적이 대학교 입학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학사 과정으로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수료증 과정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여기 그 교민들 보시면 보통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사실은 조금 나은 대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조금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요즘 부모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텐데 아무리 점수를 잘 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엑설런트라든가 아니면 크레딧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따야 되는 크레딧이 또 별도로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이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적표에 보시면 어떤 성적표에는 University Entrance Certificate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성적표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University Entrance Certificate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학점과 상관없이 이 나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각 과목마다 최소 학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또 생각을 못하고 막 이렇게 점수를 따게 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도 물론 본인들의 학점을 관리를 하겠지만 어머님께서도 조금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이제 NCA를 이해하셔서 아이들 자녀들과 이제 대화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뭐 대화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학부모 네. 이제 무조건 뭐 엑셀런트만 받아와라 이런 네. 말은 사실 자녀들과의 네네. 그 대화 단절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알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면 네. 아이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네네. 오늘 임희원 실장님 이제 만나 뵙고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교육 쪽으로 이제 많은 일적으로 이쪽에 관련이 아주 많으신 네. 분이라 네.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네.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이제 저같이 무지한 이 학부모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이 NCA가 어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이렇게 네. 예, 오늘은 그래도 한 다섯 숟가락 떠먹었다고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 뵙게 되면은 네. 그땐 또 뉴질랜드나 호주 대학교의 입학 조건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해 네. 주실 예정으로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고요. 네. 실장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